마냥 바라보다가 아무도 없는 걸 느낄 때면 다시 생각나는 너. 그저 그런 일들 속에 떠내려간 그런 네 맘을 잡을 수가 없잖아. 난 아직 어린 나이라 손이 닿지 않는 널 알기에 더 적은 맘 더 시간이 더 흘러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어지러워.